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그이의 한생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정호 작곡인 이 노래는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주체 82, 1993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사에서는 덩투는 이른 새벽에도, 별두는 깊은 밤에도 조국의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무한한 사색의 세계를 펼치시고 찬눈 비 내리는 험한 길을 헤쳐가시며 조국 땅 방방곡곡 이르는 곳마다의 사랑의 화원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꾸려주시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이 나라 천만 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하나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생, 위대한 애국자의 한생이라는 것을 졸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로,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시대적 감정을 생동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침을 맞으시며 별 지는 사세, 언제나 인민 위에 시작되어라. 한밤을 지새시며 비워진 사세, 언제나 저국 위에 다음은 가요 마음의 기둥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존 병구 작사, 김원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9, 이천윤이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신뢰의 감정을 소종족 주인공의 감정으로부터 존 민족족 감정으로 승화시켜 훌륭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따뜻한 사랑의 품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봄날의 꽃처럼 삶을 빛내준 아버지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소종족 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요의 2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을 끝없이 놓을 것 푸른 저 하늘에 비기어 노래하면서 그 품의 한식소를 이루고 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3절에서는 조례고도에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단두대에서도 례를 낙관하는 우리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4번의 사박자로 된 노래의 선율은 흠모의 종을 안고 뜨겁게 흐르며 보다 따뜻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가요 장군님 축지법 쑤신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종률 작사 김은영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5 1996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자주족 운명 개척의 힘은 총대에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조국 앞에 조성된 준엄한 난국을 손군으로 타개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룡장으로서의 위인상을 간결하면서도 의미 깊은 형상적 화폭에다마 칭송한 손군시대의 대표적 명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촌령과 어송산, 1211거지와 351거지, 판문점 처소와 섬처소로 이어진 조국 수호의 전선길을 종횡무진하시며 자주의 보루, 무족의 송세를 쌓아올리신 백두룡장 김종일 장군님의 업적을 금지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나오자마자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논리 불리워졌으며 권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정수적 무기로 되었습니다. 펴라 방산 천리 주름 잡아 장군님 가신다 수륙님 쓰시던 축지포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백두의 전보 신명한 전보 장군님 쓰신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